오래전 우리는 제사를 지낸 다음 날 이웃의 떡쟁반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이웃의 시부모 기일도 기억하곤 했습니다. 이웃 사촌은 이렇게 서로를 잘 알고 서로 베풀 때 맺어지지요.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시민 종합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53%가 이웃을 모르고 지내고 특히 고급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의 71%가 이웃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하기야 언제부턴지 이웃은 귀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우리의 의식을 야금야금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뭘 빌려달라는 앞집 아주머니가 괜히 미워지고 한밤중에 옆집에 애기 우는 소리가 짜증스럽고 쿵쾅거리는 아파트 위층 아이들을 때려주고 싶고 자기 집 담벼락에 세워놓은 차지봉을 긁어버리고 싶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최근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비디오죠. 로렌스 캐스단 감독의 그랜드 캐년. 이 영화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조망하는 정말 따뜻한 영화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메인 타이틀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그랜드 캐니언의 메인 타이틀,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이 신세대, 젊은 세대들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들과의 관계니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인간성 회복이야말로 젊은 세대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따뜻한 마음을 한번 하이틀에서 모아볼까요? 젊음이 힘겨운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신 임정현 씨. 또 한때 몸담았던 대전지역 고등학교 연합회에서 방송제를 한다고 19일 한밭도서관에서 하는 이 방송제 때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격려 말씀 전해달라고 하신 강남교 씨. 또 꼬마 성자 신일식 씨는 서울에서부터 부산의 누나 승자 누나께 생일 축하 사연을 얼마 전에 보내주셨네요. 자, 저희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이런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시사회요. 까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제인 캄피온 감독의 피아노. 시사회장에서 직접 이번에는 시사권을 배부해드리는데요.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이상만 이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민등록증, 학생증을 지참하시고 배부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배부 날짜는요, 오는 22일, 23일 이틀간이고요. 오전 11시부터 하루에 150명에게 두 장씩 선착순으로 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300명께 600장을 드리는 셈이 되겠죠. 장소요. 장소는요,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랑프리 극장입니다. 시사일은 24일 7시 30분이고요. 자, 다음 곡은 FM 영화음악 때문에 학교에서 잠만 잔다는 대전 파남동의 한 학생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남과 여의 테마인데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리꼴 크루아즈르와 피에르 바루가 불렀지만 후에 이 리꼴 크루아즈르와 프란시스 레이가 다시 취입을 했죠. 그 곡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 중에서 에롤 가너의 피아노 연주 미스티, 하이텔의 경연식에 띄워드렸습니다. 밤마다 전파를 타고 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심야 방송의 음악과 목소리.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쑥스럽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야 방송의 DJ야말로 스타 중에 스타였답니다. 영화 어둠 속에 별이 울릴 때는 이 심야 방송 DJ와 그의 광신적인 팬 사이에서 벌어지는 섬찟한 일입니다. 데이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카멜 씨의 유선 라디오 채널의 인기 DJ입니다. 그런데 최근 밤마다 한 신비스러운 여자가 에롤 가노의 피아노 연주, 미스티를 신청해 옵니다. 애인과 사이가 벌어져 있던 데이브는 어느 날 바에서 이블린이라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납니다. 데이브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바로 미스티를 밤마다 신청하는 그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데이브는 하룻밤을 보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이블린과 관계를 맺고 곧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애인인 토비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블린은 그와 헤어져서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 질투는 처음에는 자살 소동으로, 그리고 곧 토비와 데이브를 죽이려는 광기로 증폭되죠. 인기 연예인이나 스타들을 광적으로 좋아하고 그러다 못해서 편집증적인 증세까지 보이는 팬들이 주변에 모인다는 것은 DJ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영화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에서의 DJ는 미국과는 다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고 있는 소녀에게 심야 방송의 DJ 김창환은 소중한 말벗이자 인생의 안내자가 됩니다. 어쩌면 따뜻한 대화를 나눌 대상이 없는 청소년들이 말하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심야 방송의 DJ들이 해왔다고나 할까요? 자, 우리 영화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중에서 김창한의 노래 듣습니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 가장 담담한 목소리가 담고 있는 그 슬픔의 빛깔을 느끼게 한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무 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중에서 꼬마들과 김창한의 노래 안녕이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피셔킹에도 DJ가 등장합니다. 제프 브리지스는 DJ 중에 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뉴욕 한 방송국의 인기 DJ입니다. 또 그는 철저한 여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냉소적인 전형적인 뉴요커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팬이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세상이 속물 여피들로 가득 차서 미치겠다. 애인 역시 속물 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밀려오는 전화에 짜증나고 지친 제이기 농담처럼 한마디 던집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되지 왜 고민을 해? 일과가 끝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무심코 TV를 켠 제이크는 살인사건 뉴스를 보게 됩니다. 낮에 전화했던 제이크의 광신적인 팬이 제이크의 말대로 자신의 애인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기관총을 난사해 다섯 명의 손님을 살해하고 만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잭은 거지가 돼서 비디오샵을 경영하는 여자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던 중 집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홈리스들을 증오하는 청년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정신 이상이 된 전직 대학교수 페리를 만나죠. 그는 중세 철학을 전공한 유명한 교수였지만 부인을 사고로 잃은 뒤 정신 이상이 돼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고란 다름 아닌 제게 말을 듣고 총기를 휘두른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죠. 페리의 부인은 그날 그곳에서 식사를 하다 그만 총에 맞아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 영화는 성배를 찾으라는 페리와 그런 페리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잭은 결국 매니저의 노력으로 인기 DJ의 자리에 돌아가지만 페리를 잊지 못하고 페리가 찾으려는 성배를 대신 찾으러 갑니다. 그것은 골프 우승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프컵은 기적적으로 페리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죠. DJ와 광적인 팬, 그리고 그 피해자인 정신 이상자와 성배가 된 골프컵. 영화는 한마디의 말, 그리고 하찮은 하나의 물건이 이기적이고 허약해진 현대의 도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심약해진 현대인에게 전파를 타고 흐르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영화였죠. 자, 피셔 킹 중에서 편집증적인 팬이 제게 전화를 건 그 장면, 그리고 The Power라는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You're on the air, caller. Hello, Jack. It's Edwin. Oh, it's Edwin. Edwin, we haven't heard from you in what, a day? I've missed you. I've missed you too, Jack. So it's sunrise confession time, Ed. What have you got for us? I went to this bar, this very, you know, hard to get into place called Babbitt's. Oh, yeah, I know the place. It's one of those chic, yuppie watering holes. I met this beautiful woman. Oh, come on now, Ed. If you start telling me you're falling in love again, I'm going to have to remind you of that time we made you propose to that checkout girl at Thrifty's that you like so much. Do you remember her reaction? She was just a girl. Uh-huh. This is a beautiful woman. Yeah, and Pinocchio is a true story. Ed, you're never going to get this tart to your dessert plate. No, this is different. Edwin. She likes Edwin. Hey, Edwin! Hey, come on now. I told you about these people. They only mate with their own kind. It's called yuppie inbreeding. That's why so many of them are retarded and wear the same clothes. They're not human. They don't feel love. They only negotiate love moments. They're evil, Edwin. They're repulsed by imperfection, horrified by the banal, everything that America stands for, everything that you and I fight for. They must be stopped before it's too late. It's us or them. Okay, Jack. All right. When you clock the human race with the stopwatch of history, it's a new record every time. Вот что компьютеров персональный спутник. Change your lyrics. Everybody's a critic. It's getting kind of hectic. My rhyme is authentic, so it shall remain. My writing, exciting, never mundane. In actuality, my personality keeps my mentality based on real life situations, not speculations, but verbal illustrations of how I feel. No, boy, without substance or content, you need to slow your speed, stop the nonsense. These are the words of the rising sun, surprising some who thought I was just another humdrum. I'll take a page, write a phrase and rephrase it, treat it like a national flag and upraise it, so a nation of people can feel proud about a brother who speaks out real loud. I've got the power. about substance or content. You need to slow your speed, stop the nonsense. These are the words of the rising sun, surprising some who thought I was just another humdrum. I'll take a page, write a phrase, and rephrase it. Treat it like a national flag and upraise it. So a nation of people can feel proud about a brother who speaks out real loud. 타이틀의 김승기 씨, 피셔킹의 감상문 잘 읽어봤습니다. 아, 이 피셔킹 중에서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그 편집증적인 팬이 전화를 거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더 파워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신들만의 소리를 갖는다는 것, 그것만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출판된 신세대 내 멋대로 해라 라는 책을 보면 신세대들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라고 선언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서태지를 20세기 최후의 아티스트로 존경하며 기성세대에 타협하지 말고 돌파하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는 신세대. 그 책의 내용이 어떻다는 그런 가치평가를 떠나서 신세대가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새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확립이라는 정신적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영화 볼륨을 높여라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 온 말이 없는 소년 마크,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대입을 위한 적성시험 성적만을 고집하는 학교의 분위기에 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크는 뉴욕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그리워지면 교신을 하라고 선물로 준 무선 기기를 설치해놓고 밤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무선 방송 내용을 녹음해서 돌려가며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심야 방송은 10대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창구가 된 것이죠. 학교의 선생님과 권위주의적인 기성세대들에 대한 공격이 거침없이 퍼부어지고 또 기성세대의 음악인 락큰롤에 대해서도 공격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던 중 여학생 노라가 방송의 주인공으로 마크를 지목하고 그의 정체를 밝히려 듭니다. 그러다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마크의 해적 방송이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또 그의 방송을 듣던 심약한 학생 하나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학교와 학부형, 또 경찰까지 가세해서 마크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됩니다. 전파의 발원지를 찾아내려고 연방정부의 전파감시국에서 장비를 동원하자 마크는 방송을 그만둘 것인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노라는 마크의 방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었고 또 위안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방송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크는 생각 끝에 노라가 운전하는 짐차에 방송 장비를 싣고 전파 추적을 피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는 학생들이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광장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결국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마크는 차를 광장 안으로 몰고 가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외치라고 절규합니다. in line. Everybody got this broken feeling, like their father or their dog just died. Everybody talking to their pockets. Everybody wants a box of chocolates and a long stem rose.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 you love me, baby. Everybody knows that you really do. Everybody knows that you've been faithful. Everybody knows you've been discreet, but there were so many people you just had to meet without your clothes. And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and everybody knows that it's now or never. Everybody knows that it's me or you, and everybody knows that you live forever. Oh, when you've done a line or two, everybody knows the deal is rotten. Old Black Joe still picking cotton for your ribbons and bows. And everybody knows. And everybody knows that the plague coming. Everybody knows that it's moving fast. Everybody knows that the naked man and woman are just a shining artifact of the past. Everybody knows the scene is dead, but there's gonna be a meter on your bed that will disclose what everybody knows. And everybody knows that you're in trouble. Everybody knows what you've been through, from the bloody cross on top of Calvary to the beach in Malibu. Everybody knows it's coming upon. One last look at this sacred heart before it blows. And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Oh,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하이텔의 장배천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볼륨을 높여라 중에서 Everybody Knows 레오나드 코헨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크가 체포된 뒤에도 마크처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많은 방송국과 DJ들이 밤하늘의 그 별만큼이나 많이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죠. 이럴 때 DJ는 한 세대의 메신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듣는 방송의 목소리가 우울한지 아니면 정말로 활기찬지 라디오를 통해서 들리는 그 DJ 목소리로 그 방송을 통해서 한 세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소리가 그 이어주는 끈이 될 수도 있겠죠. 베리 레빈슨의 Good Morning Vietnam에서 베트남으로 정근온 군방송 DJ 크로나워는 전쟁터에서 그래도 인간은 살아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전한 DJ입니다. 크로나워는 군 당국의 검열과 정해진 원고만을 읽도록 강요하는 방송 책임자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딱딱한 말투가 아닌 아주 희극적인 경쾌한 목소리와 또 맥빠지는 경음악단의 연주가 아닌 락큰롤을 틀어제낍니다. 그의 낙천적인 성격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만난 월남인 오누이와의 우정어린 관계로 발전했고요. 하지만 그는 교통체증 때 만난 전선으로 가는 병사들 앞에서 즉흥 방송을 한 뒤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전쟁터의 정확한 상황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로 DJ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전체의 전선의 병사들은 그의 복귀를 원했고 우여곡절 끝에 크로나워는 다시 복직이 됩니다. 하지만 전선으로 가던 중에 베트콩의 기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월남인 소년이 그를 구해주죠. 얼마 뒤에 크로나워는 정보당국의 소환을 받습니다. 월남인 소년은 베트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간 크로나워에게 소년은 아무래도 당신은 미국인일 뿐이라면서 울면서 얘기하죠. 쓸쓸한 기분으로 돌아서는 크로나워. 그는 결국 마지막 작별 녹음 테이프를 몰래 남기고 떠납니다. 그의 Good Morning Vietnam 하고 외치는 그 소리를 그리워하는 병사들을 뒤로 하고 말이죠. Good morning, Vietnam! Almost broke the sound barrier on that one. Hey, we got a great show coming your way today. Former Vice President Richard Nixon's in town. That's right. The Big Dick is here. Get ready. I think there's an incredible coincidence here. I think he sounds exactly like Mr. Ed. You be the judge. I tell you this. Now listen. Wilbur, come in the room. An incredible coincidence. We got some music coming your way. We're going right now. Another hit going out.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Much more than I 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하이텔의 탁용철 씨, 그리고 대전 대덕고등학교 1학년 4반 임혜진 학생께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영화 Good Morning Vietnam 중에서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의 텁텁한 목소리 잘 들으셨죠? 스파이크 리의 대표작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해라를 보면 그 영화에서 그 지역의 유선 FM 방송의 DJ가 나오죠. 그는 이 영화의 나레이터이자 마을의 삶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침이 되면 모두에게 잠에서 깨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또 피자집 주인과 흑인 무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 피자 배달을 온 무키에게 잠시 방송을 맡기고 식사를 하기도 하죠. 그는 그뿐이 아니라 흑인 사회의 자존심을 고양시켜주는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나 로스, 베니 킹 같은 흑인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쭉 불러주고 이 미칠 것 같이 더운 여름날에 흑인들의 정신을 깨워놓으려고 합니다. 결국 무키가 일하는 이태리인의 피자 가게를 상대로 한 흑인들의 불매운동이 폭동으로 이어졌을 때 이 DJ는 뒷수습을 맞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DJ의 일어나라는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고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잊습니다. 단지 무키만 피자집 주인을 찾아가서 마지막 셈을 마칠 뿐이죠. DJ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리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원색의 옷을 입은 흑인 청년들이 농구와 물장난을 할 뿐입니다. 이 영화 옳은 일을 해라에서의 DJ는 삶을 주제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상의 한 요소로 마치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해왔던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Count it off. Hit it. Somebody walks out of my door. Hey, hey, hey, hey. It's just a fantasy. Bump, bump, bump it up. It's in the magazine. 영화 Do the Right Thing 중에서 My Fantasy, 테디 라일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예, 옳은 일을 해라에서의 DJ 같은 역할을 또 요즘에 TV 드라마를 보면 외화 중에 알래스카의 빛에 나오는 DJ도 하고 있죠. 정말 그 마을의 삶을 주제하는 듯한 역할.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이 DJ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린 영화 중에 어디에도 속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DJ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틀의 임민지 양 18번째 생일이라는 자축사연 들어와 있네요. 친구 최서윤 씨가 이 임민지 양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축하사연도 있고요. 또 이미 올라와 있는 이 글을 보고 박은수 씨가 축하해주는 또 다른 사연도 있고요. 아, 서울 상계동에서 가을바람에 마음이 몹시 시린 늙은 대학생이라고 하셨어요. 오인석 씨의 신청곡, 또 대구 대명 5동의 이상희 씨, 대구 서구 내당 4동의 HJW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헝키톤크맨 중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부르는 When I Sing About You, 내가 당신을 노래할 때. 자, 이 곡을 끝으로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elephone, but I can't dial it. Hands are shaking, I'll have to file it away. What I was wanting to say. I love you, you'd think I could say it. Though it's true, I can't even pray it at night. Just never comes out right. But when I sing about you, every word is at my command. My guitar comes alive in my hand when I sing about you. When I sing about you, every note seems to be right on key. Oh, it all sounds so right to me when I sing about you. I wrote it down, but I can't send it. It's all wrong, so I'll have to mend it again. How many times has it been? I love you, think I could show it. Though it's true, you'll never know that I care. It really doesn't seem fair. But when I sing about you, every word is at my command. My guitar comes alive in my hand when I sing about you. When I sing about you.